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평양 자동화기구공장을 현지 여회했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이건 노동계급의 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만고의 항쟁사가 깃들어 있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본보기군 표준군으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최룡해 동지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삼지연군 꾸리기에 필요한 각종 배전반 등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는 데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